오랫동안 내 마음엔 구름 가득 비가 내려 따스한 햇살 비추길 간절히 바랬죠. 어깨를 적신 빗방울도 마르면 나만 홀로 남겨질까 너무나도 두려웠죠. 그댄 비처럼 비겐 뒤처럼 내 마음에 떠오르죠. 이렇게 Cause you are 내게 내린 빛과 You are 너무 고운 꿈과 일곱 빛으로 무지개는 지붕이 돼 그 아래 가만히 누워 하늘을 보아요. 세상 가장 평온함과 처음 느낀 설레임 누구보다 사랑스러워 고개 돌리면 그대 나도 몰래 손을 뻗죠. 이렇게 Cause you are 내게 내린 빛과 You are 너무 고운 꿈과 일곱 빛으로 you.